being single. I think I need me a girl. I need a girl like 생각 없는 말투 어린 애들 말고 날 감싸 안아줄 yeah. 심심할 때 가끔 노는 여자 말고 나만 사랑해줄 가만히 있어도 남자 놈들 전화를 내밀지만 자랑스럽게 내 사진 꺼내 보이는 그런 girl. ]보다 좀 바지가 더 잘 어울리는 그런 여자 김치 볶음밥은 내가 잘 만들어 대신 잘 먹을 수 있는 여자 나이가 많아도 어려 보이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노아람이 부끄러운 척하면서도 단둘할 줄 아는 걸 평소에 조심한 척해 있으면 You know what I'm talking about. Hey. Girl, I need a girl. 뭘 해도 이쁜 몸매도 이쁜 Girl, I need a girl. 이런 여자가 좋더라. Oh, oh, oh. Hey. 외모는 난 이슈 boy 멋스라는 귀여운 girl. Yeah, girl 취미는 달라도 취향은 같아 영화나 음악을 볼 때면 말이 통하는 girl yes. I love girls girls I do adore 사람들 앞에선 지저분하게 놀아요 내 앞에선 아잉 난 몰라요 아침에 낮게 보낸 목소리 morning kiss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밤에는 내 무릎에 기대 자장가를 들으면 내 꿈 꾸고 싶어 다시 내 가슴을 뛰게 해줘 다시 달콤한 노래 만들게 해줘 You know don't need no more 단지 그런 게 아냐 내 마음을 주고 싶은 사람 I'ma treat you right, baby.